6월 22일 토요일 NHK 뉴스입니다.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 문제와 관련해 정치의 신뢰 회복이 최대 논점이었던 정기국회가 23일까지인 회기 말에 앞서 21일 사실상 폐회했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21일 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가의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정치자금 규정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정책활동비와 관련은 제3자기관의 구체화를 서두르는 등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계속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고물가 대책으로서 8월부터 3개월간 전기와 가스요금을 추가로 보조하며 가솔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도 연내까지 이어갈 방침을 표명하고 가을 이후 연금생활자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급부를 검토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폭넓은 합의를 형성했다며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을 평가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법 개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시다 수상의 일련의 대응에 불만도 나왔습니다. 향후 자민당에서는 9월에 실시되는 당 총재 선거가 가장 큰 초점이지만 현 시점에서 기시다 수상을 포함해 입후보를 표명한 의원은 없습니다. 한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대표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고 자민당 내에 양식이 있는 의원을 기대했지만 아무도 없었다며 지금 자민당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점도 국민들이 아시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은 다음 중요한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후보자 단일화를 포함해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전선과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서일본에서 비가 내리고 호쿠리쿠에서도 22일 밤 이후 비가 내릴 전망인 가운데 기상청은 주고쿠 지방과 호쿠리쿠가 장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규슈와 시코쿠, 주고쿠 지방 등에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으며 미야자키현이 니치난시에 설치한 우량계를 기준으로 오전 11시까지 시간당 48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주고쿠 지방과 후쿠리쿠에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청은 22일 오전 장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선은 23일에 걸쳐 동일본으로 북상하고 전선상 저기압도 접근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서일본에서는 22일부터 동일본과 토호쿠에서는 23일부터 24일에 걸쳐 천둥을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내려 호우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사재해와 저지대 침수, 하천 중수와 범람에 경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노토반도 지진으로 피해를 본 후쿠리쿠에서도 23일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지반이 느슨해진 만큼 평소보다 적은 비에도 토사 재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모스크바에서 회담하고 일본 측은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푸틴 대통령의 방문 등을 통해 북조선과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전했습니다. 외무성의 나카고메 유럽국장은 모스크바에서 현지 시간으로 21일 러시아 외무부에서 대일관계를 담당하는 보로비오바 제3아시아 국장과 약 50분간 회담했습니다. 나카고메 국장은 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북조선을 방문해 군사적 지원을 명기한 새로운 조약에 서명하는 등 북조선과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전했습니다. 또 북방 영토 문제와 관련해 현재 중단돼 있는 과거 섬 주민들의 북방 성묘와 북방 내섬 주변 해역에서 일본 어선의 안전조업의 조기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 외무성 국장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부 국장과 회담하는 것은 처음으로 일본은 양국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에서도 의사소통은 계속할 방침입니다. 천황부처가 22일부터 8일간 국빈 자격으로 영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천황부처의 영국 국빈 방문은 4년 전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대로 조율됐다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고려해 연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 찰스 국왕의 초대로 성사됐습니다. 천황부처의 영국 국빈 방문은 1971년 쇼와 천황부처, 1988년 상황부처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22일 오전 정부 전용기로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한 천황부처는 현지 시각 22일 오후 영국의 수도 런던에 도착합니다. 25일에는 환영식과 버킹엄 궁전에서 열리는 만찬회에 국빈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천황부처는 27일 윈저성에 있는 영국 왕실의 묘소를 방문해 엘리자베스 여왕과 남편 필립공의 무덤에 헌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정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황후와 함께 유학했던 옥스퍼드 대학을 방문한 후 29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독립행정기관인 전미노동관계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가 미국 공장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해 노동자 권리보호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소장에서는 회사 측이 중서부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직원 헬멧에 UAW, 전미자동차노동조합 스티커를 떼도록 지시하거나 노조활동을 지지하면 처분하겠다고 위협해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노동자 권리 보호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은 지난 18일자로 오는 10월에 전미노동관계위원회 행정법 판사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혼다 측은 소장의 부정행위 주장은 정당성이 없으며 조사에는 협력하겠지만 부당노동행위 고발은 조합이 조직화 캠페인의 홍보와 주목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술이라고 반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UAW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작년에는 3대 자동차 제조사의 노사협상에서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끌어낸 외에도 아직 UAW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계 업체의 노동조합 결성을 유도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출생률 등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평생 무자녀 여성의 비율과 관련해 1975년생 일본인 여성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28.3%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낳는 자녀 수의 지표인 합계 특수 출생률과 관련해 38개 회원국의 2022년 평균은 1.51로 일본의 1.26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무자녀 여성의 비율을 종합한 결과 28.3%를 기록한 일본이 1975년생 여성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르투갈은 8.9%로 가장 낮았고 미국이 10.3%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젊은 층의 경제적 자립 곤란 등이 비출산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에는 이재욱, 전영빈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